지난 시간 내게 태서 머물러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맙다고 다시 또 살게 돼도 당신을 만나겠다고 아 그 말해야 할 텐데 떠나는 그대라도 편하게 보내줘야 할 텐데 눈을 감아 지워질 수 있다면 잠이 들면 그만인데 보고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밤이 두려워져 아 그댈 보낼 오늘이 수월할 수 있도록 미운 기억을 주지 그래서 하루만 오늘 더 하루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게 줘 안 돼 지금은 이대로 떠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 차라리 나 기다리라 말을 해 그댈 보낼 오늘이 수월할 수 있도록 미운 기억을 주지 그래서 하루만 오늘 더 하루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게 줘 안 돼 지금은 이대로 떠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 차라리 나 기다리라 말을 해 영원토록